속에 늦게 문자가 왔어. 없는 번호라서 그냥 열었어. 근데 그녀의 엄마가 보낸 거야. 잠깐 올 수 있냐고, 좀 빨리 오라고. 새벽에 늦게 문자를 보냈어. 엄마인 척하고 그 사람에게 뭔가 이상하다며 아무것도 안 먹고 온종일 울고 있다고. 어쩌란 말야, 어쩌라고. 나도 겨우 참는데 이제 겨우 너를 잊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1분 1초를 하루하루를 어떻게 지워지잖아. 이러고 있는 내가 너무나 불쌍해 보여. 안 가려 해도 안 갈래도 벌써 가고 있잖아. 벌써 집 앞까지 다 왔잖아. 가슴이 시킨 대로 널 볼 생각에